할렐루야.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예배는 같이 드려야 맛있죠? 뭐 혼자 드려도 되죠, 뭐. 그런데 몇 번 드리다 보니까 같이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만나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힘을 얻는 귀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로뎀나무예요. 생각보다 파리하죠? 로뎀나무가 굉장히 큰 거목이 아니고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저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저 밑에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 뭐예요? 나 데려가세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야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충만한 분이신데 그분이 번아웃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제가 더 못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저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 그냥 죽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 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안 데려가셨어요.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데려가시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이런 얘기는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살아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손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중간에 쉬는 건 있어요. 네, 로뎀나무 밑에서 좀 쉬어도 돼요. 근데 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지요. 우리 교회 일어서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로뎀나무는 별게 아니에요. 저 나무가. 근데 저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니까 저 별것도 아닌 나무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귀한 나무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로뎀나무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로뎀나무,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상담소? 로뎀나무 뭐 수양원? 다 로뎀나무잖아요. 근데 사실 로뎀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거기? 하나님 계셨다고요. 똑같은 로뎀나무, 흔한 로뎀나무인데 하나님 만나는 나무가 되니까 귀한 나무가 됐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거기가 밝은 곳이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게 축복은 아닌데 겉으로 보기엔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아팠죠. 뭐 아팠고 뭐 망했고 뭐 다 그랬는데 근데 난 그게 축복이었다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왜냐면 그 못난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담겨져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어야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어떤 곳이든 나에게 그분을 담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기 로뎀나무 나오죠? 로뎀나무 숯불이 뭐냐면 숯불 중에 최고봉이래요. 저 숯불은 한 번 불 붙으면 3일 탄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런 나무는 숯불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기 광야에서 잠을 자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들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는 기온이 뚝 떨어져요, 밤에는. 그래서 저기다 불을 붙인대요. 여기다 불을 붙여서 위에다가 모래를 한 10cm 쌓고 딱 자면 그게 이제 찜질방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오래 타고 꺼지지도 않는 저 로뎀나무 숯불이 뭐랑 같다고요? 혀. 이게 뭐냐면 이 혀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혀는. 근데 어떤 혀예요? 아주 못된 혀. 이 못된 혀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불타오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문제야, 말이. 이게 뭐냐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형제들하고 10년, 20년을 안 본대요. 그 한마디인데, 한마디인데 그게 그냥 촌철살인이 돼가지고 20년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후회가 되지만 담을 수는 없는 거야, 다시. 그래서 그냥 20년 안 보고 살기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말 한번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큰 손해를 본 적이 많아.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문제인데 그 말이라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나쁜 말, 죽이는 말, 특별히 내가 막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내뱉는 말은 거의 무슨 말이에요? 다 나쁜 말이죠, 거의. 그런 나쁜 말들이 로뎀나무 숯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말은 한번 나오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뭐냐면 이 숯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래요. 그 나쁜 혀가. 근데 이게 뭐냐면 화살이래, 화살. 멀리서 얘기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냥 나는 저기 구석에서 얘기했는데 대로변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멀리서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화살 같은 말. 아, 내가 그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집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아, 그 권사님 좀 그렇지 않아? 내가 그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맞잖아, 사실. 사실 그렇잖아. 이런 말이 결국은 그 당사자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요. 참,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말해도 결국은 들어갑니다. 몇 퍼센트? 100%예요. 100%.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이거 우리 둘만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야. 이거 우리 셋 여기 딱 요 모임. 우리 요 모임에서 딱 오늘만 듣고 딱 다 까먹는 거야? 그 다음날 들어가요, 그게. 누군지는 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셋 중에 누구잖아. 누군지 알아보지. 사람은 대화를 말로만 하지 않고 눈으로도 해요. 분위기로도 합니다. 그게 들어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낮에는 누가 듣는데 그 얘기를? 새가. 밤에는요. 천지만물이 다 들어요, 그 소리를. 그래서 그걸 결국 전하고 맙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권사님 굉장히 좋은 분이래요. 그 집사님이? 나보고? 왜? 왜? 이게 좋은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은 날 좋게 생각해. 이건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화살. 이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뭘 해줬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기억을 해. 이렇게 부지 중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은 언제 해야 돼요? 그분이 없을 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사이에 없을 때 그분에 대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분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따뜻해요? 차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따뜻해지냐면, 그분이 없는데, 그분의 좋은 얘기가 들리면 따뜻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다니다가 다른 데 갔어요. 나쁜 사람이죠? 아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죠? 우리 교회 나갔으니까.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죠? 그냥 좋은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불렀죠, 그 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노래 잘했어요. 그냥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을 우리가 한다라면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겠죠. 그럼 진실한 공동체 될 겁니다. 내가 없는, 최 목사 없는 데서는 어떤 얘기 해야 돼요? 최 목사 좋은 얘기. 아우, 최 목사 잘생겼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 목사 좋잖아. 근데 그게 최 목사 말이야. 그 원래 좋아 보이지. 내가 알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제가 화나니까? 아니, 제가 화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려면, 뜨겁게, 뭐 따뜻하게 불을 붙이려면 좋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말입니다. 그냥 장작 펴놓고 갔다가 물찌 끓인 다음에 불 붙여달라면 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없을 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저는 하루에 한마디씩 해요. 좋은 말을. 저부터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분한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렇죠. 들어오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저 집사님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이쪽에 막 해서 그게 막 돌아가지고 그분에게 딱 들어가면 아, 그럼 내가 설교한 게 맞긴 맞구나. 그렇게 하려고요. 그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불행하게. 제발 좀.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가 불행하죠?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뭐 행복이 여기 있어요. 재미없으세요? 재미있으시죠?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다 한 분씩 만나면 다 좋아. 우리 교회는 한 분씩 만나는데 나쁜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이상하게 세 명이 모이면 아니 이상하게 좋은 사람 셋이 모였는데 아니 이상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기 있기 없기? 없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한마디씩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해요. 무슨 얘기를요? 제 3자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아우, 그 집사님 내가 꼴보기 싫어가.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어머,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괜찮더라. 이걸 한마디만 해요, 하루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선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깨달아요. 그걸 느껴져요, 그게. 우리 좋은 성도님들, 우리 같이 가요. 예. 네. 아유, 나만 하면 뭐해. 저 집사님 안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해요.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래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제가 제 혀를 다스린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제 와이프가 행복하죠. 제가 제 혀를 다스리면 누가 행복할까요? 제 애들이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세계 평화를 통일하라고, 세계 평화 통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혀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데, 혀를 다스리다 보면 세계 평화도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도 말씀을 하신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8분마다 한 번씩. 그게 자기 보호하는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선한 거짓말이든 간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하루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뭐 거의 뭐 핵심적인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긴 진리구나. 아, 그 말씀이 옳긴 옳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고 맞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확인해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는 이제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게 있어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아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이 존재하냐 이렇게 접근해갖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사람은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야.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야. 라는 거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꾸중을 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노하고 나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전력으로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전력으로 우리를 안으세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의 약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은 여태까지 있었던 말씀이에요. 계속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안 들려야 되거든요. 안 들려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뭐 어찌 알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 그게 내 가슴에 들린 거야. 와,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이걸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난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분의 마음을 알았어. 내가 이거 하나로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태초부터 있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고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고쳐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내 가슴이 녹아요. 그리고 내 심령이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패키지처럼, 여행 패키지처럼, 주님 패키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하는 예배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랑하시죠. 권사님 사랑하시죠? 권사님 열심히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졸음도 쫓고 그리고 내가 아멘 해야 저 최 목사가 힘을 얻어서 설교하지 눈에 다 써 있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맨 앞에서 항상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힘을 얻죠 제가. 그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절 사랑해요 이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제가 어때서요? 제가 어때서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안 거예요. 뭘 알았냐?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걸. 그분이 빛인 걸 아는 순간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에겐 없고 빛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내 영혼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 같은 사람을 돌아봐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콱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경거망동을 못해요. 거기다 그 가슴을 콱 하나님이 틀어잡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느끼는 거죠.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안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 전에도 계속 비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근데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거를. 내가 뭐니까? 어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셨군요. 저는 이제야 두 손 돌고 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명의 빛은 강하게 다 비추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게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몰랐던 것처럼 제가 뭐 20몇 년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왜 모를까? 저는 20몇 년 동안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내가 뭔데? 어두움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왜 못 나왔어요? 내가 하는 일이 들킬까 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까 봐. 내가 거짓대라는 것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절대자 앞에 그게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게 저죠. 어둠을 더 사랑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못 넘어요. 무서워서.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게 우리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우리. 우리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받고 잘한 것은 은혜 받고 사랑 받으려고 우리는 자꾸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나오는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등장해요. 이제 요한복음 쭉 뒤를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누구죠? 성경에 맨날 등장하는 등장인물 있잖아요. 빛을 비춰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사람. 소경. 소경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빛을 비추고 있어. 근데 그 빛을 못 봐. 그래서 소경이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느껴지질 않아. 누구죠? 나병환자잖아요. 나병환자. 생명의 빛을 계속 받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어. 안전병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생각이 나시죠? 생명의 빛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해요. 연구하고 외우고 막 난리를 쳐. 근데도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아무리 받아도 죽는 사람.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 죽잖아요.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과 내용이 다 나의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볼 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볼 때 아, 내가 지금 빛을 받고 있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 느껴지니? 내가 없는 것 같지? 너 보이지 않지? 너 일어설 수 없지? 걸을 수 없지? 힘들지? 어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좋은 분이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모르고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인데 빛이 계속 받다가 다 빛을 받아요 누구나. 다 받다가 그 빛이 하도 강해가지고 이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이 이겨버렸어. 그 사람 어둠을 다 그냥 홀라도 벗겨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빛을 이기지 못한 어두움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어둠인데 그 빛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둠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같이 어두운 사람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저는 소경이거든요. 빛이 안 보여요. 하나님 진리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돌봐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해요. 어떨 땐, 야, 하나님을 아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세요. 늘 잘 대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앞이 꽉 막힙니다. 그냥 벽이 생겨요, 벽이. 그래서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난 소경이구나 이런 걸 알고 그게 기뻐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란 걸 알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넘어질까봐 두려웠어요. 넘어질까봐. 내가 앞을 못 보고 분별을 못해서 넘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넘어지는 게. 왜요? 난 소경이니까 넘어지죠. 근데 왜 안 두려워요?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이고 그게 들린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우리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소경이어도 괜찮아. 바리새인이어도 괜찮아. 앉은뱅이라도 중풍병자여도 지금 살 소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세상적 기능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게 죽음의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뭐 해요? 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거를.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 너에게 너의 그 삶의 그릇에 나를 담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담으셨는데요? 십자가 사형틀에까지 담으셨잖아요 자기를. 그러니 우리 정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으십니다. 그러니까 나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분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신자의 의무. 오늘이 행복한 게 의무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돼요. 자기 전에 아우 난 오늘 행복했어 이러고 자야 돼요. 그러면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아우 오늘 내일은 날 데려가시려나? 이러고 자면 돼야 안 돼요? 오늘도 겨우 살았네. 내일 좀 데려가시지. 죽고 싶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때 되면 다 데려가셔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처럼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평강 가운데 살라고 평안하라고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욕할까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맞고 틀리는 걸 왜 자꾸 따질까요? 왜 사람의 잘잘못을 자꾸 따질까요? 불안하니까. 책임을. 왜 책임, 히히 비를 가려서 왜 책임을 전가하냐 말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누가 너에게 짐을 지워주면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 벗겨주시니까. 주님 벗겨주신대요. 억울하죠. 근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맛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주님과의 비밀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려요. 재밌어요. 뭐 세상에 재밌는 거 많죠, 물론. 많아.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위로, 동행, 진실, 생명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는 귀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